당신의 길 행복을 빌겠어요. 당신의 가는 길을 붙잡진 않겠어요. 돌이킬 수 없는 시절 당신의 그 마음을 수평선 바라볼 때 내가 울기는 왜 울어 내가 울기는 왜 울어 다시는 울지 않으리 행복 찾아 떠나는 당신의 길인데 울긴요 내가 울긴요 둘이 걷던 나 홀로 거리네 어두운 밤 찾아오면 외로움만 가득히 찾아오면 외로워